걸어가지고 그냥 내일 할게. 어? 딱 5회까지만 놀고 Shut up, sir. 이제는 꼬마가 아닌데 아빠로 보이니 아직 내 식성은 완전 어리네. Yeah. 이제 내 몸은 어른인데 영화를 보면 무조건 다시 뭐라고? Shut up, sir. 오빠는 아직도 환장해. 도대체 언제 쳐들래? What? I wanna be a Peter Pan. 수염이 나도 난 남편에 밑증을 보면 알아. 하나에서 말해 넌 어른 물에 빠진다. 고개를 견디지 못해 철들까 무서워. Okay, 나 졸았어. 미친 게 졸아. 내일 걱정은 넌 알 집에 갔어. Okay, 나 졸았어. 망가진 처럼 오늘 난 망가질 거야. 정신 없었어. 그래 나 졸았어. 내버려둬. 좀 더 달려도 돼. 21세기의 과거를 찾지만 현재나 녹이바 부지 이제 것도 없으니 call me 아버지 아닌 절 부지. Okay 난 졸았어. 미친 게 졸아. 내일 걱정은 넌 알지. 그래 나처럼서 잘했어. 내버려둬 내버려둬 달려도 돼 아직 우린 좀 뭐 Let's go let's go 그래 나처럼서 Go go go 지금 go 나도